4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넘어 말씀 전파의 삶으로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면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주어라. 악한 사람이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내 손에서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해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가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만약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불법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에게 나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정의와 의로움을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도 너희 백성의 자손들은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행동이다. 만약 의인이 그의 의로움으로부터 떠나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그의 악으로부터 떠나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나를 대신해 경고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심판하시기에 앞서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무시해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누군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죄인에게 성실하게 알리는 것이 선지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으니 불신자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자신의 공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해 반드시 죽고 악인이라도 죄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해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공정하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누구든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와 긍휼로 품어주십니다. 묵상 에세이. 전도는 신앙의 지표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한인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갔을 때 일입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방에서 나올 때 5달러를 청소부 팁으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편하게 지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곳 한인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부흥회 강사로 왔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집회 둘째 날 호텔로 돌아왔는데 객실 열쇠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대고 이 호텔 투숙객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교회 사무원 이름으로 예약한 터라 열쇠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 청소 직원이 생각났습니다. 마침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그녀가 증명해줘서 겨우 열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 여성으로 가톨릭 신자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기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창조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씨를 거두십니다. 낯설고 고된 환경에 있다 해도 얼마든지 뜨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김기동의 미스터 고구마의 전도 행전. 3절 묵상.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지만 그 책임은 위험을 날리는 것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사명은 영적 파수꾼으로 단순히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파수꾼인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악에서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제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쉼없이 외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